지금 고백합니다. 내 맘을 모두 가져간 한 사람. 내게도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. 그대 하지만 다시 태어난데도 그때도 지금처럼 사랑할게요. 힘들고 지칠 때 내 옆에서 늘 힘이 돼준 그대. 이제는 내가 그대 옆에서 늘 힘이 돼줄게요. 적게줘 설명할 힘도 없어 내 왼손에게도 알리지 않은 오른손. 그 안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상상도 못해. 난 간직했어 널 처음 봤던 날. 다음엔 진짜 보석이 될 거라던 말. 이렇게 행복하게 곁에서 늘 함께 할 거예요. 이제는 내가 그대 옆에서 누르게 해줄게요. 날 믿어주고 기대해줘서 고마워.